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체제는 표면적으로 평등과 분배의 이상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극소수 엘리트 계층의 특권 독점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한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이로 인해 극소수의 정치 권력자가 모든 부하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중에게 더 큰 억압과 경제적 빈곤을 초래하며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한국의 좌파 정치 세력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모두가 공평한 분배를 내세운 세력들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의 자율성이 무너지면서 개인의 삶은 궁핍해지고 평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의 분배가 아닌 가난 분배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다. 아픈 감정 부추겨 갈등 조장. 좌파 정치 세력의 핵심 전략은 대중의 감정적 반응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불공정한 억압 구조로 규정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체제 변혁의 명분을 정당화한다. 이들은 우리는 사회적 약자다라는 피해의식을 조장하며 기존 경제 시스템의 해체와 강력한 국가 개입을 주장한다. 특히 대기업과 부유층을 경제적 적폐로 몰아가며 조세 정책과 규제 강화를 통해 이들의 자산을 재분배하겠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단기적으로는 대중적 호응을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활력을 저해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감정 조장의 패턴은 현재도 반복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가전복 세력과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득단의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인이라는 황연필 역사 강사를 비롯한 민주당 측 여러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5.18 사건과 연계시켜 설명하면서 마치 수많은 국민을 학살할 목적이었다고 착각하도록 세뇌시키고 있다. 이는 대중의 가슴 아픈 정서를 자극해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을 억누르고 경쟁자를 악마화하는 전형적인 공산당들의 행동강령 전략이다. 이는 친일 감정을 부추기는 한국 좌파들의 행태에서도 확인된다. 일본 치아라는 가슴 아픈 한국의 역사를 이용해서 지역 감정으로까지 발전시켜 정치적 이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친중이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면 일본 치하에서 끌려간 위안부들은 단기 상황이었지만 중국의 조공으로 끌려갔던 조선의 여인들은 수백 년 동안 오래 지속된 아픔이다. 정말로 여성의 성을 이용한 자들을 악마화하려면 우리는 반중을 외쳐야 하는 것 아닌가. 평등사회 표방, 기득권 장악 후 장기독재 중앙집권. 좌파 정치 세력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은 평등한 사회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철저한 권력 독점을 통해 극소수의 새로운 지배층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기득권 타파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주의와 대중의 힘을 강조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지만 막상 권력을 잡으면 공산당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당성과 법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체제는 모두 이러한 경로를 걸어왔다.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 레닌과 스탈린 체제는 노동자의 국가를 표방했지만 실상은 극소수 공산당 지도부인 스탈린 치하에서 숙청과 공포 정치를 통해 반대파를 제거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중국도 마오쩌둥 정권 역시 인민의 나라를 주장했지만 결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극단적인 권력 투쟁이 이어지며 권력 집중화가 심화되었다. 현대에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초기에는 사회적 평등을 내세우며 대중의 지지를 얻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독재적 성격이 강해졌다. 선거 제도를 왜곡하고 반대파를 탄압하며 언론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정권 유지에 집중한 결과 경제는 붕괴하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한국에서도 좌파 정치 세력이 기득권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사회 개혁을 주장하지만 자신들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공공기관과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며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행태를 보인다. 좌파 정권은 정권 유지와 정치적 헤게모니 강화를 위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언론 개혁을 명분으로 정부 친화적 미디어만을 존속시키고 반대 성향의 언론사는 철저하게 배제하거나 탄압한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결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약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좌파 세력의 본질적인 문제는 평등을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권력 집중과 독재적 통치를 강화한다는 점이며,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사회는 점진적으로 전체주의적 통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반복된 패턴. 이러한 경향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예컨대 소련의 스탈린 체제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노동조합이 사실상 국가 통제하에 놓였으며 체제에 반대하는 이들은 숙청되었다. 강제노동 수용소 군라그가 확산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자율성이 철저히 박탈되었다. 현대 중국 역시 이러한 중앙집권적 통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반체제 인사를 체포하고 인터넷과 언론을 철저하게 검열하여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대 한국의 좌파 정치 세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 미디어를 통제하려는 시도, 특정 정치 세력의 유리한 법 개정, 사법부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 등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경제적 패턴 반복 가난을 나눈다. 경제 정책 측면에서도 좌파 정권은 지속적으로 실패를 반복한다. 국가 주도의 경제 통제가 공정한 분배를 보장할 것처럼 선전되지만 실상은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적 정체를 초래한다. 소련은 중앙계획 경제를 채택했지만 생산성과 창의력이 억압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었고 결국 체제 붕괴를 초래했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으로 인해 수천만 명이 기아로 사망하는 참사를 겪었으며 이후 덩샤오핑 체제에서 제한적인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생존을 도모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차베스 마두로 정권의 국가 주도 경제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들이 기초 생필품조차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북한은 평등한 사회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 특권층이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며 대다수 국민은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통제 경제는 경제 쇠퇴 의미.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좌파 정치 세력이 경제를 통제할 경우 경제는 급격한 쇠퇴를 맞이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가설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된 역사적 사실이다. 좌파 정권은 집권 초기에는 부의 재분배를 명목으로 복지 확대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의 둔화, 일자리 감소,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경제가 쇠퇴하면서 결국 복지 정책을 유지할 재정이 부족해지고 국가 부채가 증가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 단순한 경제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경제적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의 총량이 감소하고 국민들이 함께 가난해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소련, 중국, 북한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체제에서 극소수의 권력층은 여전히 부와 특권을 독점한다는 점이다. 이는 모든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일부 특권층이 경제적 자원을 독점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소련은 공산당 간부 노멘클라투라 계층이 특권을 누렸으며 일반 국민들은 배급 경제에 의존해야 했다. 중국 역시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부를 독점하며 개혁개방 이후에도 태자당 공산당 고위층 자녀들 이 중국 내 주요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다. 북한은 김씨 일가와 그 측근들 당 간부, 군 고위층 이 절대 권력을 누리는 반면 일반 주민들은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일부 좌파 정치인들이 기득권 타파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자녀 입시 비리는 물론이고 여러 특혜를 누리며 권력을 이용한 부축적에 나서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30 청년들의 의식이 깨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극노한 민주당 박구용 전 교육연수원장의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는 언급에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 이는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조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가진 상태에서 나온 말이기에 민주당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해석된다. 즉 대다수의 민주당이 대중이나 국민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쟁취에만 몰두해서 나올 수 있었던 언급이라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통제 경제나 정치적 독점을 강화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초래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분산, 시장 경제의 활성화, 언론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좌파 정치 세력의 권력 독점과 경제 실패, 그리고 과도한 억압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지 못한다면 온 국민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은 다르다. 진정한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회를 가질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좌파가 주장하는 평등은 결국 모두가 똑같이 가난해지는 길로 이어졌고, 권력을 가진 소수는 언제나 그 위에서 특권을 누렸다. 이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특히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좌파 우파 따질 시기가 아니다. 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이 정말로 사회 정의를 원한다면 평등이라는 개념을 왜곡해서 권력 독점의 수단으로 삼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진정한 정의는 자유 속에서 실현되며 자유가 없는 평등은 결국 새로운 억압으로 변질될 뿐이다. 건강한 자유 시장 속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때 우리는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기회의 나라로 거듭나려면 우리는 좌우 이념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약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한 선동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법치와 자유시장 경제가 보장된 사회에서 건강한 경제 성장으로 부를 배분하는 데 동참할 때다. 가난을 배분하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뿐이다.